좀 매일 우리 둘만의 컷 설레는 love love Baby baby tell me 그 생각에 뭐가 그리 복잡해 너도 나 원하잖니 아닌 척해 너는 티나 티나 That's fine 자 이리 와 Kiss me butterfly 잠깐만 스쳐도 나 떨려 잠깐만 다가 내 심장이 Always love, always love. 늘 함께 있어줘 날 두고 가지마 boy 이제 날